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릉쪽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군중대회가 6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올해 신년사는 비상이 악량된 천만 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 지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2017년을 민족사적 사변들과 영적 위훈으로 빛낼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며 백성의 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기 위한 전민 총결격전에서 영적 위훈과 기적의 창조자가 될 때 대해서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